안녕하세요. 코리아 포커스 선생님들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양고은입니다. 지난 8월 21일에 이천재 선생님을 모시고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로 조국 통일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좌담회는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함께 토론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범인연 남측본부 고문이시며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고문이신 이천재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좌담회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인 이상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코리아경기연대 김대봉, 김민재 회원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전에 이천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좌담회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같이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조국통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증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학생들도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증법이라고 하면 정반합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 그걸 합치는 합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과학적 용어에서의 변증법이라 함은 다 아시겠지만 3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양질전환의 법칙, 그리고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부정의 법칙 이렇게 나뉩니다. 부정의 법칙이라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분단과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변증법이 왜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의 조국이었습니다. 5천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민족보다도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실제 단결도 가장 강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는가? 그거는 위정자들이 이 땅을 외세가 개입하고 위정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저항하는 우리 민중들이 힘을 모아서 남과 북의 이 분단을 극복하자고 통일운동을 해왔던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이 일시적인 분단을 재통일하는 그래서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이었던 그것이 외세가 개입하면서 분단이 되어 있는 지금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힘,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벗어난 그러한 새로운 재통일을 이뤄내는 것. 처음이 긍정이었다면 두 번째 분단은 부정이고 세 번째 재통이라는 것은 부정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의 부피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변증법이죠. 양질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천재 선생님께서 연세가 84세입니다. 7번의 감옥 생활을 하셨고요. 나눠드린 자료에 가면 민족기부에서 초청 인터뷰를 한 그 질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옥고를 치르셨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10대부터 이 운동을 해오셨던 분께서 지금 84세인 지금까지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의 이 활동을 하면서 옥고를 치렀지만 탄압을 받았지만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그러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양쪽으로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질적으로 전환할 그 순간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그것이 변증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통일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조국 통일 좌담회라고 잡았고 7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일제 해방부터 통일운동을 펼쳐왔던 선생님의 고견, 경험 이것과 그리고 오랫동안 안양에서 시민운동을 해왔던 김대봉 동지와 그리고 김민재 동지는 청소년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필에도 상당한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내용을 같이 듣는 그런 계기로 좀 삼게 되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기획로드는 다 읽어보시면 아시고요. 본격적으로 1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단과 통일운동의 역사 질문이 여기 나눠드린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나눠드렸는데 우리 청중분들에게는 나눠드리진 않았죠. 그래서 잘 귀담아 들으시다가 포스트잇에 빠진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면 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은 35년간 식민 통치했었습니다. 일제 강점시에 우리 민족이 일본군 성노예 20만 명, 그리고 강제 징병 징용 80만 명, 그리고 피해자 850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 희망나비 활동을 했던 우리 대학생 후배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사과도 그리고 물질적 피해 보상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기사회생했죠. 경제 재건을 이루게 되었죠. 일본이란 나라가. 독일과 달리 분단도 없었고요. 반면에 우리 민족은 일제 35년도에 식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코리아가 남북 분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어갑니다. 여기에 그 해방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둘러싼 신탁 반탁 운동이 있었고요. 좌우 대립이 있었고요. 1948년도에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김규 선생님들의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규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6.25 전쟁 3년 동안에 피어린 이런 전쟁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수백 회의 정전협정을 이루기 위한 협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00회가 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는 질문을 첫 번째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모든 내용은 이천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다른 동지들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헌법 1조의 규범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따가 서술프르게 살아있는 규범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9월 7일 미국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서 뿌려낸 군정포고령 1호라는 게 있어요. 1호. 그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골자가 뭐냐면 38선 이남의 지역과 주민은 태평양 사령관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본관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통치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떠한 그 정치 그 어떠한 게 통치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통치기간 동안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뭐 그런 게 그 대대포그램이 일조인데 그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군정을 한다. 점령군 사령관이 군정을 한다. 이 군정에 직접 복종할 의무만 있지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할 권리는 없다. 그게 그 포그램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대통령도 있고 정부도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직도 이날에 미 군정 포고령 1호가 규정력을 갖는다고 하는 건 혹시마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본래 국무성의 일정한 그 대외관계 국무성 에디터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관하여 신탁 통치를 중심으로 사고해 왔던 겁니다. 본래가 포스탄 회담,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 쭉 여러 경로에서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킨다는 얘기나 비밀비 인민의 경험에 비추어 20년, 30년을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리구나. 그 말하자면 그 루스벨트와 그 누굽니까 저 영국 외상과의 회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결국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는 소련은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을 했고 미국은 40년 신탁통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신탁통치가 결국 그 여기 현지에 주둔한 그 군정사령관의 인식, 말하자면은 그 북해륙 세력의 이런 게 남진, 해양 세력의 북진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서 과거에 총일전쟁이 있었고 노일전쟁이 있었고 이러한 그 반도에 그 미국의 대륙 진출의 교두보, 해양 세력 그 대륙 진출의 교두보, 혹은 전략적 그 전초 기지, 또 일본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방어선, 방어벽, 그런 측면에서 그 신탁 통치가 아니가 이제 그 문제가 그 됩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군정사령관이 그런 그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만 한반도를 본 거예요. 섬나라 그 전혀 그 근대 문명과 같이 하지 못한 300년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 지역인 그 섬나라, 3000개의 섬나라 하고 한반도의 그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독립을 위해 열망하고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린 역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 같은 시기에 그 북에 진주한 그 소련군은 그 소련군 당국의 그 성명서입니다. 읽을 게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직 새 조선 역사의 시작일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의 영적으로 투쟁하는 꾸준한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다. 조선인민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들에 달려있다. 소련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한다. 그게 그 이 소련의 성명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무슨 스탈린 대원수, 무슨 사회주의 이런 말 한마디가 없이 덕후 세금 떼고 그런 조심성 있는 성명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남북 간의 차이, 근데 이렇게 시작된 그 분단에서 미국 사람들이 여기 상륙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산의 일본 시대에 만들었던 조태, 만들었던 조선시설, 조선시설을 파괴하고 북경에 있는 조병창, 군수기계 제작하는 그 파괴하고 서울대학의 그런 그 물리화학, 자연과학 실험실을 전부 걷어내버리고 그러면서 인천과 서울의 도로를 확대하고 부산과 서울의 그 도로를 잘 정비하고 진해, 군산 이러한데 그 항구를 개수하고 확장했어요. 군항으로서의 그런 그 확충, 그 다음에 대구와 김포의 군용 비행장의 확충.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상륙해가지고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미래 전쟁의 예견한 그런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참 그런가 하면 소련에서는 어땠냐면 일제가 파괴한 수풍댐 그리고 발전 화학 비료 제련 제철 그 다음에 경성방직 조선방직 뭐 이런 거 이러한 시설들에서 기술적 지원을 했고 그래서 북으로 하여금 전전 수준의 회복을 빠른 속도로 전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해당된 제일 첫 번째고 여기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추적을 붙인다면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 해방되고서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그래도 일정하게는 상징성을 가진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11월 말경에 입국을 했는데 그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했어요. 임시정부로 인정을 안 했고 그리고 이승만은 그보다 조금 빠르게 입국을 했는데 이승만이가 입국하는 날 미 군정에서는 미 군정 공보실에 이승만 기자회견을 미 공보실에서 베풀어준 겁니다. 군정에서. 그리고 공보관이 입회를 했고 그러면서 미 공보관이 마치 이승만이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베푸는 것과 같은 정중한 예의를 대통령에 주문하는 이유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내외 기자들이 아 미국 사람들도 우리 이승만 박사는 아주 절대로 훌륭한 지도자로 존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 군정 이승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승만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세련된 기독교인이고 미국 사회에서의 그의 그 사교 그 다음에 조선 사람 한국 그 교민들 사회에서의 지위 그 다음에 그 세련된 기독교인이지 무식하고 완고한 한문화권의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그게 이승만은 그가 조국을 독립시키고자 투쟁하는 혁명가가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 예매 카드를 먼저 따기 위해서 세련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시켜놓으면 이러한 사람은 자국의 이익과 아메리카의 이익을 배타적이고 선별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봤고 그러니까 41년 전쟁이 딱 터지니까 당장 이승만을 불러다가 OSS라고 하는 미국 정부기구의 서기관 대우 육군 대우를 하면서 정부기관에 딱 이승만을 직장을 해주면서 이승만으로 하여금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 갖추어진 훈련을 그 정부교통에서 계속 그 세련된 아주 그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갖추어진 이승만과 군정 하나만 더 얘기하죠. 여러분 삼각형의 세 각이 똑같고 똑같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삼각형의 내면적을 가장 넓은 내면적을 만들어 이승만이라고 하는 카리스마와 미 군정과 그 다음에 한민당이라고 하는 정치세력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졌고 이 맞아떨어진 삼자에 의해서 해방정국은 독점된 겁니다. 거기서 여기서 내가 군정을 얘기했고 이승만을 얘기했는데 한민당은 어떤 정당이냐 여러분 여기 연세 높은 분들도 다 계십니다. 내가 요만큼도 거짓말 안 합니다. 한빈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주 일제 때 관료 지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한민당의 구성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영국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이승만과 친교가 두껍고 뭐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를 장악하고 있고 호남의 대지주로서의 김성수 그 뭐 전부 그 관료와 자본가들 시골에서도 한민당 한다면 그 사람은 행색게 나는 양반 그저 외적 때 위원장 하나라도 한 사람 뭐 그게 됐죠. 그게 한민당인데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외적 때 해방되는 그날 차라리 공산주의자들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로 있다가 풀려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농마주의 같은 신세로 돌아다니다가 풀려났고 감옥에서 풀려났고 산 쪽에서 숨어있다 풀려났고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매정 때 이 한민당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경찰권을 독점했던 한민당 최고의 인물은 외정 때 골통품 수집을 하나 댕겼는데 1등 잡 골통품 대가야. 또 명월관에 가서 기생하고 술 먹고 웨이피라면서 바보 같은 일본 유학생 북촌의 귀공자들. 북촌이라는 게 지금으로 지금은 강남이지만 그땐 북촌이라고 그랬어. 종로 경찰서 관할 구역에 조선교 지주만 사는 동네. 그 북촌의 귀공자들한테 명월관 출값이나 바가지 씌우고 지주 이 상층 지주 사람들의 마작판. 마작이 뭔지 알아요? 누름판이에요, 여기 봐. 이 상층 이 룸탱들의 그 마작판에 댕겨서 개평이나 뜯고 아니면은 그거는 좀 제대로 그 배운 사람들이고 어중간한 한민당 사람들이란 건 전부 친일하고 거기 뭐 저 누굽니까 저 송진우 장독수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야 다음에 기회했으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 사람들이 군정과 이승만 쫙 붙어버리고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시대 일본에 충성을 한 친일파가 미국에 충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일본에 충성한 친일파가 미국에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뢰 믿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뭐 밑에 안 가서 이승만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민중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뭐 했습니다만 해서 해체가 되고 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그 친일 한민당 세력하고 미군정하고 이승만이가 해방 전국을 딱 독점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싸우고 하는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예,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더 첨언 감히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군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바로 미군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군이 이제 지배라는 형태가 됐는데 신탁은 이제 그 뭐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미소 공동위가 실제 이제 결렬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남측 사회에서도 한민당 세력, 이승만 세력과 이제 통일 지향 세력 간에 굉장히 대립이 좀 심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대로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분단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상황이 더 이제 커지는 상황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안이 된 게 여러분 그 자료 집에 있는 8페이지에 있는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것이 제안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실제 이제 남해는 이제 미군이 주둔해 있고 북에는 이제 소련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 통일국가를 설립하겠다는 내용들이 주되게 이제 그 선언문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현재적 지점으로 보더라도 극소수의 이제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을 제외하고는 당시에도 모든 대부분의 세력들이 어떤 정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회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잠깐 그 해방정국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36년간의 일제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해방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해보면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건설해야 되는데 남북이 분열된 조국을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방금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에는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의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적위가 올라간 거죠.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왜 해방이 되고 나서 검사 그러니까 일제 검사의 밑에 정도를 하는 그 뭐 친일 하여튼 친일파 이런 일을 했던 앞잡이가 해방되고 나서 아 나 도망가야겠다 이제 나 죽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광복되고 나서 미군정 이후에 검사로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남과 북이 친일 청산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이 점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뭐냐면 외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한 국가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외세에 의한 독립, 절대 그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독립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 자체 힘으로서 조국을 건설해야 되는가. 이 투쟁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군정이나 친일파 이런 세력들은 분열책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간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분열이냐 민족의 단합이냐 이런 구도로서 해방정국의 그 정세가 흘러갔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줄기를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단합이 우선시되는 우리나라의 모습인가 아니면 외세에 의해서 또다시 굴종과 그 예속적인 그런 국가의 노예로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대결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좀 분명히 보시고 이러한 구도는 사실상 좀 이렇게 오늘 얘기가 쭉 되겠지만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가는 투쟁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빠진 내용만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그냥 나중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지금 8페이지 자료에 더불어서 쑥섬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쑥섬회의. 평양에 이제 쑥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최고위급, 최고 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그러한 투표를 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쑥섬회의를 반드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었지만 남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라인, 선을 하나 긋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일본까지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교두보가 일본인데 일본이 밀리면 태평양까지 해서 다 밀린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 붉게 물들이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일념의 미국에서 하나의 그 라인, 선을 하나 긋게 돼요. 그게 뭐냐면 미 국무장관의 이름을 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광복 후의 역사를 쭉 보면 참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쑥섬 남북협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임정추석 임정추석 김구 선생이 임정 식구들을 데리고 귀국했을 때 그 임정 식구들에게는 좀 좌익적인 사람, 김원보이 같은 행동적 좌파도 있었고 유림이 같은 무정부주의자도 있었고 삼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어떤 평등사상이 나름대로 김구 선생의 그런 임정 민족주의에게 정리된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해방된 땅에서 저도 김구 선생이 어떻게 하면 노동자 농민을 민족이라고 하는 바구니 속에다가 끌어넣느냐 하는 데 대한 사려 깊은 정치적 판단과 고민과 책임이 김구 선생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우측을 했는지 들어오기에 무섭게 타도 공산주의야, 반공.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승만이는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저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김구 선생은 완공한 난공이야. 이제 그러면서 그 반공이 얼마나 무서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난폭하고 야만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이런 과정을 뼈저리게 경험하고서야 48년의 남북협정에 응하면서 연북, 연공, 북하고 손잡고 공산주의와 손잡고 북과 손잡고 연북, 연공을 48년 4월에 가서야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평행관계. 그럼 45년부터 48년까지의 이 운명이 결정지어진 민족의 운명이 결정지어진 이 소중한 기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야 반공을 하는 민족주의, 반복을 하는 민족주의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을 하고 와서 그저 한 1년 남짓 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해방정부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미 군정방침, 이승만이 대통령, 여기에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또는 이승만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건 누구 할 것 없이 암살의 대상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그 당시 구미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귀공자들 미국 가서 영국 가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조 대학을 나온 장택상이 조병희 같은 사람들 한민당의 장덕수 송진우 같은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신탁통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대한다고 했다 삐딱삐딱한 건데 결국 1945년 12월 28일 신탁통치가 나오고 12월 28일 밤에 대제학교 강당에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이 신탁통치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논쟁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일본의 항복을 접수한 주체가 아니니까 신탁통치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 여자 암살 권총으로 암살당한 거예요. 그날 저 송진우는 47년에 암살을 당했고 신탁통치 지지에 나중에 또 반대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참혹한 경험을 하고서야 연북 연공을 할 수 있었고 김 선생이 연북 연공을 하니까 당신도 죽어야 할 사람하고 이제 또 쏴 죽인 거예요. 하여튼 아쉬운 시대였습니다. 그 아까 이천재 선생님께서 그 남북 연석회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서 제가 좀 객관 사실을 좀 약간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외세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건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자체 힘으로 통일된 조국을 건설할 것인가 이런 이제 힘의 대결이 있었는데 당연히 대다수의 우리 민중들은 후자를 지지했겠죠. 정말로 지지를 한 게 사실이고요. 근데 미군정이나 그 군정의 힘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가진 탄압과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 민중들은 그렇게 올바른 부분을 되게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과정, 그 흐름 속에서, 그 회의 흐름 속에서 1946년 2월에 그 이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난민전이라고 하는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이제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군정이나 그 친일파들 제외하고 모든 정당 인사와 그런 단체, 사회단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망라된 전선이고, 이와 똑같은 게 5개월 후인 7월 달에 이제 북민전이라고 하는 게 북에 이제 건설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UN에서 3개월 이내에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해라. 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어떤 논의를 해야 되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민전이 난민전에 남북연석회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사상이나 정견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사상 이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그 조국을 건설하는 그 태도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인사들이 쭉 이제 방부를 하게 되죠. 거기서 김구 선생님도 계셨고 김규식 선생님도 계셨고 이렇게 좀 방북을 하게 돼서 숙성회의에서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그 이승만이나 미군정들은 빨리 이남만의 단독 선거라도 치러야겠다. 물리적 힘이라도 동원을 해서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 회의 숙성회의에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 단독 선거 반대한다. 이남만의 그리고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데서 이런 합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라서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나서 1948년에는 남북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이렇게 무슨 발표를 하냐면 그 5월 달에 이제 단독 선거를 했잖아요. 미군정이 단독 선거를 했는데 이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서 최고인민회의를 수립하고 중앙정부 수립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2년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우리가 합의를 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입니다. 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채택 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합의한 통일 원칙인데 이후에 이 7.4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후 남북 간의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과 같은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 3대 원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전진해온 측면이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남북 공동성명이 채택된 주객관적인 이유와 당시의 상황,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천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북 문제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들썩 부른 나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럽니다. 적어도 해방되고서 그 다음에 6월달에 이승만이가 정읍발언이라는 걸 통해서 조국의 분단과 미국의 분단 정책을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근데 그까지의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남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혼란과 그들의 조선 공산당이 남쪽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이 박헌영 퇴제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8월 퇴제라는 걸. 그게 바로 뭐냐면 영미 불중 이 모두가 진보적 선진민주국가라는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라고 봤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하면서 또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을 했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혁명적 부주게요. 농민이 8월이니까. 소장료의 3.7제, 소장인의 7월, 지주가 3월. 그러니까 그러한 대개혁적 명제를 내놓은 게 박헌영 공산당의 8월 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 나오면서 우선 모순에 봉착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자본주의 역사를 거치지 않는 구성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거냐, 여기에 대한 명료한 해답이 없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혁명 단계라고 하면서 산업의 국유화, 혁명적 토지개혁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된 그 공산주의자들 그 운동에서 불과 1년이 못 가서 정판사 위폐 사건이라고 해서 공산당이 화폐를 위조 화폐를 만들어서 뿌렸다. 그래서 경제 혼란이 바로 공산당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사건인데, 이것도 공작적 차원이 아니냐 하는 건 그때부터도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화폐를 위조할 수 있는 기술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부터. 근데 그런 건데, 그러면서 1년이 못 가서 신전출이라고 하는 걸 내놔. 신전출. 이제 그때부터 미국은 제국주의라는 거야. 또 그때부터는. 1년 후 신전출에서는 그, 미국이 저, 아주 전면적 뭐 투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편향, 좌편향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탁통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가 뭐 하룻밤 이틀밤 자고서 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가 하루 이틀밤 자고 나서 지지한다고 또 선언을 한 이런 정치적 분당. 이제 이래서 전면적으로 좌파 세력이 몰락을 했지만, 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야 돼요. 북에서는 해방되고 반년도 안 돼서 노동과 여성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정치적 해방을 명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인민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에서 나온 게 해방자. 그러니까 여성과 노동자의 질곡으로부터의 해방과 사회 정치적 평등이 담보됐고, 그래서 46년 2월부터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문맹퇴치사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그 다음에 20개 강령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20개가 20대 강령이라는 거. 근데 20대 강령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의 정책 강령 20대 강령을 딱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의 인민위원장 김일성 위원장의 생각은 내중에 내심의 결심은 뭐냐면, 신탁 통치가 만약 될 경우에 연합군이 후견하는 자치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이거다. 이걸 따내는 거예요. 그게 20대 강령이야. 북의 전 마을, 전 면, 전 마을 방방곤곤에서 유능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 다 교육시켜서 20대 강령 해설위원을 내놓고 시정방침에 대한 전면적 그 정치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북에서는 잘 정비된 자동차에 충분히 훈련된 운전기술, 운전기사가 딱 앉기가 무섭게 잘 정비된 자동차를 고속도로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남쪽에서는 그냥 그 혼란과 무질서와 그런 거였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해방되고 북쪽 인구가 약 800만이었습니다. 전쟁 끝나고서 그것도 800만도 좀 모자랐을 거예요 아마. 인구 800만밖에 되지 않은 산악국가, 조그마한 산악국가가 70년 역사가 지난 오늘 전면적으로 미국을 협박하고 미국한테 할 줄을 다 하면서 해볼 틈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나라는 북밖에 없어요. 4.12.7.4 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면서 만들어져 나온 성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7.4 공동성명은 지지하고 7.4 공동성명의 규범을 존중할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도 나도 박근혜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걸 존중해야 될 책임은 다 있지만서도 그 7.4 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 해도 그 중국의 그 주울레라는 사람 그 총리 겸 외상이라는 외상이 이 공산주의 혁명에서 그 계속 그 중요한 책임에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소위 그 미국의 그 에드가 스노우라고 하던 미국 기자를 회견을 해가지고 그 중국 공산주의를 세계가 중국 공산주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울레와 에드가 스노우라고 하는 그 신문 기자와의 노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만서도 그게 탁월한 외교적 능력이 있고 프랑스 유학을 하고 왔던 주울레가 미중 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중대한 세계사적 과제에서 중국도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싶다. 또 미국도 우리하고 가까워지고자 한다. 그게 전혀 경각에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중미 관계 개선에서 한반도의 최소한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중미 관계 개선의 의미가 반감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리고 밀고 나오니까 이제 그 키신저가 하는 그 저 유대계 그 외교 담당자가 미국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됐고 그래서 북과 중국 사이에 뜨거운 대화가 있었고 그런 전제에서 이후라기를 그냥 보낸 겁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런 전제가 있었죠. 그 갔더니 김주철이 뭐 이러던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난 만나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후라기가 자주적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주적으로 평화한다 평화적으로 뭐 민족 대단결한다 하는 소위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의 상대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이 북에서 내놓은 거고 이쪽의 이유락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미 상호관계에서 비롯된 미국의 이해관계가 박정희 정권을 압박한 거고 받으라고 그래서 박정권이 할 수 없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미 개선을 위해서 주울레 외교의 후과로 해서 미국 놈들이 박정희 압박하니까 할 짓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7.4 공동성명을 받아들이고서 즉각 대응한 게 뭐냐면 이 남북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조직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 조직화하고 뭐 정치 안정, 정권의 안정, 국가 뭐의 안정 무슨 저 국력의 조직화 이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유신헌법을 구성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렇게 불행하게 탄생한 7.4 공동성명이지만 남쪽의 정권이 투표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지는 이런 민주적 법통에서 봤을 때 전임 정권 전임 대통령이 합의한 합의는 후임 대통령이 그 심의 성실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으면 부르주아 정권을 노동계획의 하룻밤 사이에 폭력으로 뒤집어엎고 공산당 사회를 만들었다면이야. 전임 대통령들이 뭐 합의라고 막 이렇게 다 뒤집은 것만이지만서도 선거에서 세종된 거라면 전임자들이 시민 성실에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파렴치한 사람들이죠. 그 제가 중학생들이랑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니라고 물었더니 김영삼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지 않는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리고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왜곡돼서 배우고 그 이명박 박근혜 이후로는 진짜 교과서 자체를 친일 역사 자체도 왜곡하는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 그 칠삭 남북 공동성명의 그 조국통일 3대 원칙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합의 내용입니다. 첫째,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게 이제 3대 원칙이고 이게 7.4 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내왔는데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당국 간의 합의예요. 공식 합의거든요. 그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합의한 지도자는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정말 민중을 위하고 올바른 정도로 가는 지도자이거나 그런 커다란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에 몰리는 지도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주객관적인 요소는 베트남전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제 굉장히 밀리고 있었던 과정이 있고 그 재정의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군 철수에 대한 그런 흐름이 실제로 이제 일부 철수를 하기도 했고 이런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또 그 핑퐁 외교라고 말씀하신 중미 간의 그 화해의 분위기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압박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김대중을 필두로 한 민주화 투쟁이 가열찼다라는 거죠. 그런 대중 투쟁들이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짚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겠어요? 아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이승만의 부정부패로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정치적인 민주화 그리고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지점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 8페이지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보충이 좀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선생님께서 그 후대 신의 성실에 기초해서 이것을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했던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거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풀어간 역대 정권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부 독재는 이제 미국의 어떤 직접적인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91년도에 노태우 정권 군부 독재 말기인데 노태우 정권 때 그 남북기본합의서 여기 있죠. 8페이지 밑에 부분에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실제 군부 독재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있지만 군부 독재 마지막 군부 독재가 노태우 때였거든요. 그때 북화의 교류 협력이 그때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참 약간 아이러니컬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 회담에서도 공동선언에서도 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다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통일 3대 원칙 7.4남북 공동성명을 기본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고찰해 보아도 어떤 이것을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그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번은 이제 광주민주항쟁 관련한 그 이후에 1년에 북미 간에 이런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은 남코리아, 우리는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남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코리안 대에서는. 그 남코리아 민주주의 전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또한 이 광주민주항쟁이기도 했습니다. 코리아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북미관계인데요. 지금도 북미관계는 획기적인 전환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북미 간의 공동 꼬미니케가 있었고요. 2005년에는 9.19 공동 성명이 있었는데 코리아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보장책의 기틀을 잡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통일에 있어서 미국은 어떤 존재이며 남의 주둔하고 있는 주남 미군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1520년인가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남미를 침략하죠. 상륙하고 콜럼버스가 뭐 그보다 뭐 30년 전인가 1490년대인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 제국주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그 제국주의의 여러 형태가 가장 최고로 발전하고 가장 최고로 완성된 제국주의가 오늘 미국입니다. 오늘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9세기의 막스나 엥겔스, 20세기의 레닌도 자본주의를 산업사회, 자본주의 산업사회, 산업중심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과 노동을 이해했다는 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자본주의를 가지고 산업과 노동자, 자본과 그렇게 미국 사회를 보는 바보는 없어요. 저건 금융제국주의고 문화제국주의고 아주 그 이상한 제국주의가 되어버렸는데 결국 지금 미국은 막달았어요. 내리막길이야. 여러분 내 이야기 꼭 들어둬요. 노예시대의 노예 역사를 3000년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봉건 역사를 2000년으로 보는 게 통설이야. 근데 지금 자본주의 역사는 300년으로도 보고 400년으로도 보는 건데 노예 사회에서 노예가 항쟁을 하면서도 노예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올 것을 노예는 몰랐다는 겁니다. 또 농노가 귀족과 제후와 지주와 싸우면서도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올 사회를 몰랐다 이거예요.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나 노예시대에 벌써 봉건사회는 노예사회의 어느 구팅그에서 메가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또 이 봉건사회에서도 어느 구팅이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메가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노예와 농노의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주가 봉건영주가 되고 봉건영주가 자본가가 되고 노예가 농노가 되고 농노가 자본주의 노동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이 올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준 게 막스 엥겔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막스 엥겔스가 가르쳐준 그 대원리에 20세기의 복잡한 세계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국 자본주의가 금융제국주의고 문화제국주의고 종교제국주의고 뭐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듯이 19세기에 막스 엥겔스가 봉고하는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혁명의 이론을 내놔야 될 인류사적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세계 인류적 요청이 있었죠. 막스가 본 자본주의에서 막스가 포함한 해답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이 시대의 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놓아야 될 책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혁명가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엄격히 얘기를 하자면 세계는 실제로 보자면 북한과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붙어있는 맞받아치게 되는 이 상대와 상대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원했든 간에 역사는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발전 전장에서 해답이 나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해답이.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한 2, 3년 그 해답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망해요. 지금 여기 계신 대학생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앞에 나와 있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그 사회자 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존재가 광주 80년에 있었던 광주 민주항쟁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인식된 과정이 있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도 그거는 좀 많이 아실 텐데 실제 이제 당시에 미 항공모함이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광주 민중들은 개헌군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러 오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지 않고 이후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대학생들부터 시작한 이제 미문화원, 광주 미문화원, 뭐 부산, 서울 이런 것들이 농성 점거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한미 관계보다는 이제 통일 문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방 이후에서 보면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다 연관이 되면서 이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한 측이 있고 또 통일을 끝까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관계들 이제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북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중심으로 보면 실제 이제 그 통일하는 과정이 그냥 말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과 힘의 실제 대결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 힘과 힘의 대결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면 북미 대결을 이야기할 때 실제 이제 군사적 문제로 먼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 등등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90년대 이후만 보면 이제 91년도 뭐 92년도, 93년도 이때 실제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언론에서는 그걸 1차 북핵위기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그러면서 실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자료 8페이지 좀 참조하시면 14페이지 참조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4년에 이제 북미 제네바 합의라는 북미 이제 합의문이 나오게 돼요. 물론 이제 그 93년에 조미 공동성명 또는 북미 공동성명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긴 한데 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있고 근데 이것이 잘 이행이 잘 안 되죠.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에 또 한번 이제 그 전쟁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핵 또는 다른 미사일 문제로 치열한 그 대결이 벌어지다가 정말로 그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에서 이런 획기적인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당시 북에서는 2인자라고 했던 조명록 차수였죠. 총정치국장이었으니까 그 2인자로 불렸던 조명록 차수가 직접 미국에 가서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걸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 북미 공동 커뮤니케에서 우리 그 이 한반도의 평화 보장 체계 문제 미국이 북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외교적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하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보장 체계 문제 등등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 대통령 클린턴이 북에 방문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울브라이트가 북에 가는 것까지 이제 했죠. 그 실제로 이제 울브라이트는 당시에 갔어요. 북에 갔고 그 대집단 체조 아리랑까지 관람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북미 관계가 정말 급진전하는 그래서 아 정말 그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만들어기 전에 6월에 그해 6.15 공동선언이 6월에 만들어지고 이제 연말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채택이 되고 그래서 정말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 정말 이제 급진전하는구나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부시 행정부가 미국에 딱 들어서면서 이른바 이제 3대 악의 추 그러면서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북미 관계가 굉장히 다 후퇴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또 치열한 또 대결이 있었죠. 그러면서 2005년에 9.15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결론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제네바 합의 그리고 북미 공동 커뮤니케 9.19 공동성명 그 이후에는 제가 물밑에서 벌어진 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북미 간에 뚜렷한 진전은 아직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물밑에서 어떻게 뭐 하는 건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그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런 성명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채택되는 과정은 우리가 보이는 것과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나 이렇게 눈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과정이 참 그 힘의 대결로 탄생한 것들이다. 그리고 좀 전에 이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결이 치열한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후에 탄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북미 제네바 합의 공동 커뮤니케 또 9.19 공동성명과는 비견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외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족의 통일 문제를 언급하는데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과 그리고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중에서 우리가 45년 해방 이후에서부터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실제 우리 통일의 주 방해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 가장 큰 초점이 북미 대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힘의 종결에 따라서 우리 통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그 광주 민주항쟁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대중적으로 알게 됐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광주 시민들은 부산에 이제 미군 항공모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 1980년만 하더라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 뭐랄까 외세의 개입 없이 좀 우리나라를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 죽고 탄압받고 뭐 이랬고 그리고 방공을 국시로 하는 그런 정권 하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미국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왔을 때 군부독재 계엄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만일의 사태에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아까 우리나라에서 총을 한 방 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올해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고 광주 진압도 미군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거고 항공모함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잘 일이 안 풀렸을 경우에 진압하려고 대기를 한 거예요. 이런 지점들은 이제 앞서서 우리 이천재 선생님이나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단어, 이해 안 가는 단어도 되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메모를 잘 하셨다가 위키리스크라든가 미정보 그 정보 문서 해제된 그런 거 보시면 이게 진실이라는 그 그걸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실 겁니다. 정말 그러하실 거고요. 그거를 그 대중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존재인가, 광주 시민들의 그 정말 투쟁으로 그런 항쟁의 투쟁의 성과로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나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나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미군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진주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돈을 주면서 계셔주세요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예. 근데 왜 그러한가? 미군이라는 존재는 쉽게 말해서 외세의 군사, 정치, 경제적 지배받는 구조를 지탱하게 하는,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상태예요. 남북이. 휴전 상태, 전정 상태, 잠시 중단됐지, 이게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 상태예요. 이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코리아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군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너무 좀 상식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북미 간의 대결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대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나라를 싸움에서 이기려면 미 제국주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아니라, 말로 해서 뭐 하면 좋겠지만, 말로 하는 시대는 이제 갔죠. 힘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내가 이렇다. 그만하자. 이런 걸 입증하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만 사실상 북미 간의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결고리에서. 이 지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북미 간 합의사항을 얘기하면 이제 조미 관계 정상화, 북한과 미국의 정상화, 그리고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유훈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북에서는 굉장히 꼭 달성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비핵화가 북에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남에서도 이제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럼 걸어 다니는 핵무기가 누구예요? 미군이죠. 미군이고, 그런 전쟁을 가능케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비핵화를 하자. 이런 합의가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정 토대 위에서 관계 정상화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논의됐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일을 우리가 이루려면, 미군이나 외세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라든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점을 좀 시사해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4번, 5번 질문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4번의 질문은 뭐냐면요. 통일에 있어서 당국자 간 회담뿐만 아니라 당국자 간 회담이라는 것은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장관급 회담, 아니면 대통령과 북의 무슨 최고 정상과의 회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당국자 간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회담과 더불어서 오래전부터 2000년생을 비롯한 오랜 동안 통일운동을 해오셨던 이 민간 진영의 교류협력, 통일운동,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서로 어떻게 이렇게 상부상주 이렇게 해왔는가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 14 선언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김대중 대통령 때, 후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고요. 둘 다 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상대에서 만남을 가졌고요. 그런 이 두 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측면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꼭 할 게 있어요. 아까 그 제국주의에 관해서 결국 독재가 존재하는 근거도,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근거도 그들은 늘 법이 정의롭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법, 정의로운 법. 천하의 독재도, 천하의 그 못된 독재도, 전쟁도 정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올겸이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지만 드리면은 지금 국제법이 정의롭고 유엔이 공정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까놓고 얘기하면은 제국주의가 불평등 조약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약소국이 불평등 조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약함이 있고, 또 제국주의가 축적한 자기 능력부, 군사적, 경제적 축적된 역량이 있고, 그것이 제국주의를 존재하게 하는 거지. 그 법이 공정하고 국제 질서가 정의롭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판때기 위에 예민한 동그란 쇠공을 요 판때기 오르는 낮은 곳을 향해서 공은 딸딸딸딸 굴러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법은 강자와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 딸딸딸딸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법은. 다만 그 굴러가는 방향이 부르주아를 향해서 법이 굴러가느냐, 프로레타리아를 향해서 공이 굴러가느냐는 차이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6.15 공동선언은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김대중 씨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땅에서 전쟁은 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그분하고 얘기도 해봤고, 뭐 참 이런저런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 6.15 공동선언이 김대중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래도 그 사려 깊은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박사 같은 이는 그가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런 뒤에 어립광대, 이 제국주의의 어립광대는 그 논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무슨 저 박정희니 무슨 뭐 김영삼이 노태우 저 전두환이 줄줄이 쭉 따져봐야 누군가 자신의 정치 행위가 오늘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 내게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고 훗날 역사가 오늘의 정치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었어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기 전에 북에 가서 평화선언이라도 합의를 하자, 그게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도 밑배이지 않고, 보수 세력들한테도 공격받지 않고, 두루푹으로 밑배이지 않으려면 남북이 평화선언쯤 하나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죠. 근데 갔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대답을 받은 거야. 김정일 위원장이 비행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땅 되니까 차가 내서 자기 차에 탁 켜고 딱 다 문 닫았단 말이죠. 그거 절대 안 해. 그러면서 어려운 방문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 두 마디 왔다 갔다 하고, 비행장에서 뭐 간 데까지 40분 걸렸다든가 30분 걸렸다든가, 그 기념 동안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합시다. 김대중 대통령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혹스럽게 이 우리 평화선언을 하자 뭐 이러고 나오니까, 아니 됐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건 아니고, 아니 오신 김에 우리 북쪽에 여기저기 관광이나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해준 겁니다. 단두 사람의 딱딱판. 근데 김대중 선생님 당혹스러운 게, 그런 거 아무것도 합의도 못하고 금강산 구경이나 하고 저 미양산 구경이나 하고 돌아가면 난리가 날 테고. 그래서 막구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외세 간섭 없이라고 하는 건 빼고, 그건 빼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합의를 할 수 있겠다는 게, 그래서 이게 합의가 6.15 합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6.15 합의가 나왔고 그 6.15 합의가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남북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순리대로 잘 발전을 했으면 지금쯤은 대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금강산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고, 북에 모란봉악단이 여기서 연주를 하고 뭐 또 여기 뭐 뭐가 북쪽에서 연주를 하고 남과 북이 영화도 같이 만들어 보고 뭐 그 잘 발전했으면 지금 대단했을 거예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도 그 무거운 부담 때문에 그 임기가 얼마 안 남겨놓고 합의를 한 겁니다. 임기를 얼마 안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씨와 김정일 위원장의 사문서다 이러고 들고 나오니까, 또 그 아주 한미 관계에서 그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게 바로 6.15 공동선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잘 발전을 못했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합의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사정에 의해서 합의를 했든, 그 일단 합의를 하고 나면 그 합의는 계속해서 그것은 규범으로, 책임으로, 의무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발목시 잡히는 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서해 공동개발에 관한 합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 국가와 국가, 오늘 남북관계가 민족의 잠정적 내부관계라고 하지만 어쨌든 유엔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국제법적 기준에서 보면 소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인데, 국가와 국가, 그렇죠? 이 국가와 국가라는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면은 그 합의는 무용지물이 되게 돼 있어요. 어디서나.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14선언을 합의한 것은 민족 내부 간에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의 합의라는 의미보다는 민족 내부에서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규범력을 가질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가서 뭐 통일한다고 뭐 하루 그러고 이제 남북 뭐 평화 프로세스니 뭐 이런 소리 하고 통일위원회를 만든 거,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러고 별 소리를 다 하지만, 북쪽에서 박근혜가 7.4 공동성명의 체약 정신에 기초하여 6.15 합의에 이런 게 통일과 평화와 단결의 정신에 의하여, 또는 고영의 정신, 서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뭐 공영의 정신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러고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은 내일에도 당장 남북관계 대만 벌어져요. 뭐 그렇게 장화하는 걸 다 빼고 그러면 7.4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모색을 희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역사의 합의 그 계승의 선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당장 되죠. 근데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주도 죽기보다도 싫고 민족도 죽기보다 싫고 통일도 죽기보다 싫고 평화도 죽기보다 싫고 그 합의든 합의 내용 중에 그 어떤 것도 죽기보다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그 말장난을 하는데 참 이 남북관계 참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힘들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한 2, 3년가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내는 똥아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공개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도 하여튼 그런 관계고 다만 이제 6.15 공동선언을 합의한 거는 김정일, 김대중 최고 분들이 합의한 거고 6.15 공동선언을 호소하고 6.15 공동선언을 확인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일반화, 대중화하면서 조직화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좀 전에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저기 민간 진영과 그 정부 당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이 단축되면서 아까는 질문 사회자분이 질문을 다 일일이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질문이 뭔지 모를 줄 알았죠. 당연히 알죠. 여기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 아니, 여러분한테 공개가 안 된 질문네요. 그걸로 좀 한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지금 선생님께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질문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아까는 이제 그 북미 관계로 전망을 해볼 때는 이제 80년 광주 민중항쟁을 좀 봤는데 87년 6월 항쟁은 우리 이제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등이 엄청난 이제 진전을 일으켰죠. 그런데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상당 역사를 보면 상당한 또 특히 이제 민간운동 민간진영에 진전을 일으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자료에 9페이지에 보면 당시 이제 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왔던 김준기 당시 후보가 88년에 김일성 대학 청년학생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이라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공개서한을 발표를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남북 청년학생회담을 제안하게 되죠. 1, 2차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이게 공개서한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88년에 이곳 연세대에서 몸에 다 각목을 묶고 이제 그 판문점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했던 그래서 그 청년학생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런 역사가 있었고 89년도에는 이제 그 정말 이제 당시 이 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그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3월에 이제 당시 그 소설가 황석영 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고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방북을 하시게 되죠. 그 문익환 목사님이 그 방북 전에 쓴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장꼬대 아닌 장꼬대 있고 임수경 대표가 이제 또 이제 방북 당시 전대협 대표로 방불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그 당시 전대협이 했던 건 이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80년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 민간 진영에 직접 이제 그 만나겠다는 뜻을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당국자 중심이었다면 당국자에다 사실 체육 문화 이런 거 중심 회담은 전두환 시절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이런 과정에서 축적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축적되는 과정에서 실제 제가 볼 때는 확장이 좀 됐다고 봐요. 그 민간 통일운동 진영의 세력도 확장되고 이러는 과정이 계속 이제 축적 되면서 실제 이제 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좀 나왔고 실제로 이제 6.15 남북공동선언이 좀 채택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운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일운동 좀 되다가 이게 정부 당국자들 좀 강제하는 역할이 좀 있었다면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 6.15선 이후에는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객관적으로는 더욱더 대중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것을 양적으로 상당히 넓어졌죠. 실제로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더욱더 확대됐었고요. 이제 88년에는 그 뭐죠 동해항에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00년 이후에 육로로도 방문하면서 이런 상당히 좀 확대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 간의 접촉 민간 접촉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됐는데 6.15 선언 이후에는 특히나 더 그랬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민간 통일 운동 진영이 이걸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좀 한계는 있었다. 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집권 3년차의 6.15 선언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마지막에 2007년 마지막이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 어쨌든 간에 그 2007년의 14선언 자체는 6.15 선언이 이제 현식의 통일운동 이정표라고 한다면 14선언 6.15 선언에 기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집에 있는데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아주 허황되게 DMZ 뭐 평화공원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그 살고 있는 이곳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서해 지역이잖아요. 2007년에 이미 서해 평화협력 지대 등의 문제가 이미 논의가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평도에서 폭격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군사적 충돌이 있었어요.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더 확전이 안 됐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2000년이죠. 이명박 정부의 그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5.24 조치를 바로 발효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현재까지 남북 관계는 완전히 냉각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요지로 돌아가면 민간 교류와 정부 당국 간의 회담, 그로 인한 성과는 실제 이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주제처럼 변증법적으로 이것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과정 등을 보면 실제 이제 그 정부 당국이 통일의지가 있으면 그 화해 세력이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합법적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화해 협력 수준이 아니라 통일 국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정말 중요한 과제는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자기의 질적 역량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제가 시간이 좀 더 늦춰볼까 좀 알아봤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질문은 뭐냐면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연평도 사건이 있었고요. 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에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을 단행을 했습니다. 남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이명박 정부 2010년 10월 달에 5.24 조치를 취한 이후에 모든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부 당국자 간의 어떤 회담이나 이런 거 말고 민간 진영의 교류는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허용이 되었었는데 그것마저도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교류 협력이 차단이 된 후에 올해 북에서 1월 달에 신년사라고 하는 걸 매년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북에 정부 정당 단체 뭐 사회단체 뭐 무슨 뭐 등 입장을 하나의 신년사라고 하는 그런 압축적으로 해서 북에 이제 정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는 상당히 그러니까 자그마한 군사훈련이 전면전으로 화할 수 있는 전면전을 번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한 그러한 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실제 다양한 군사훈련이 수십 년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북에서 특별 제안을 통해서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중단하고 남북 간의 회담이라든가 통일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아시안게임에서의 응원단 그 다음에 선수단 등등 파견해서 그런 교류협력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자 곧 6.1 공동선언을 6.1 공동선언을 다시 부활하고 거기 이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남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북하구에 이러한 것을 중단을 하면서 군사훈련에 임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어떤 방향에서 실시가 되냐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돼요. 처음으로.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실시가 되어 오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8월 위기설, 8월 전쟁설 이것이 상당히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5.24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전쟁 위기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지를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거는 38선이 생긴 그날부터 하여튼 뭐 즉각 45년부터 조국의 하나 된 조국이라고 하는 통일에 대한 인식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북쪽에서는.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단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방의 역사를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청년 대표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한 회의 그 속에서도 이 남북의 이 소통은 빨리 해결돼야 된다. 아주 그 조국 통일 문제는 저쪽 북쪽에서는 계속 참 철저했고 이게 그렇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금강산 관광만 하더라도 북쪽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처럼 관광 자원이 없어요. 관광 자원이라는 게 카지노도 있어야 되고 퇴폐적인 술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돼야 이게 그 관광 가치가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 말이야. 근데 북에서는 관광이라고 하는 걸 내놔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기념비적인 어떤 역사물들, 근조물들 뭐 주체탑이란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역사적 그런 건축물들이 있고 하긴 하지만 하여튼 금강산 같은 자연 재봉은 철저하게 관광으로 내놔서 관광 수입이 생기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북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뭐 자연을 덕택에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래 갈라진 이 형제, 부모, 형제가 만나고자 하던 비원, 조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정치, 정책적 입장, 이런 게 감안돼가지고 이산가족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거 다 좋아하는데, 이제 남쪽에서 어떻게 되었던 인식이냐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남쪽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북쪽에 자본주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남쪽 사람들이 옷도 잘 입고 가고 저 여기 뺑끼칠도 잘하고 고급 향내를 풍기고 하면은 북의 사회주의가 구멍이 뚫어질 수가 있다. 또 이산가족도 만나면 북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그래도 비교적 자기가 잡히고 돈도 많이 벌고 한 사람들이니까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북쪽에 못 사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만나고 돌아간 이산가족이 사상적 무적 해제를 할 거 아니냐. 아, 이 사람도 그런 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금강산 관광에서 북에 달러가 좀 들어가니까 그거 배가 아프고 관광객이 금강산 왔다 갔다 하면 북쪽 사회에 이 도교가 생기고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고 이산가족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해봐도 기대하는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질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득실을 떠나서 남과 북이 합의하고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왔던 일인데 지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권이 금강산 재개하자 쉽죠. 그 해돌 시설도 많고 하니까 또 이산가족 만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풀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남북관계 풀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 뭐죠 저 천안함인가 뭔가 하는 사건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 하면 북쪽 그 국방위원회 그 정치 저 대변인인지 정치위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모이라고 그러냐면 얘기예요. 누가 얘기하듯이 1,500톤짜리 천안함이 두 쪼가리가 날려면은 250킬로톤짜리 어뢰 공격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250톤짜리 어뢰 공격으로만이 가능하다. 1,500톤 끝 배가 두 쪽을 딱 날만한 위력이 있는 거라는 말이야. 그 누구가 우리 보고 뭐라냐면 뭐 연어급인가 무슨 그 130톤 잠수함이 공격을 했다는 건데 수심 20m밖에 안 되는 지역에 130톤짜리 잠수함이 잠수정이 공격을 했다는데 130톤짜리 잠수정이 250킬로톤 어뢰를 발사한다는 얘기는 소총에다가 대포탄을 끼운다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뭐 더 말할 게 없어. 그 외에도 흔적이 아주 많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참 한 발짝 두 발짝만 세상을 내다보는 정도의 지혜가 있더라도 세상 두 발짝만 내다보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죠. 답답한 얘기입니다. 네, 아주 마음이 많이 급해갖고 끝까지 이렇게 듣지 못하는 걸 다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께 더 많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더 말씀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신 남은 이야기는 다음 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